목회자하고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할머니에게는 이제 영감이 있어야 그래도 좀 든든하고, 물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을 때는 좀 밉죠. 네. 그래도 영감이 있어야 할머니들은 좀 든든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려 이 자리에 섰을 때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성경을 20번, 30번씩 읽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는 때, 영감이 아무 영감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딱 성경을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좀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읽고 그렇게 이렇게 설교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달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피코트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경비 집사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12시였는데 경비 집사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내용인즉슨 요 밑에 이제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교회에 내가 차를 댔다. 그래서 경비 집사님이 차를 빼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경비 집사님이 화나신 건 그거더라고요. 돈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 외제차를 끌고 모피코트 입은 여자가 경비실에 와서 자기가 잠깐 주차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훅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얼만데 그러냐고. 자기가 돈 내겠다고. 주차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경비 집사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태가 보기 좋지 못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교회가 이러면 되냐는 둥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하고 싸우면 교인들이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잘 화해를 시켜드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너무 좋지 못한 거예요. 아,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천박하다. 아, 너무 못 배웠다. 가진 것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특권을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고 천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명지병원에 이렇게 환자 심방을 갔습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출입구가 한쪽으로 나 있어서 들어가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그 원형 주차장 통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한 대를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겹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한대 가고 이쪽에서 한대 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서로 간의 그 암묵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차를 보내드리고 이제 막 다시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던 에쿠스가 훅 하고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 차가 좀 불길한 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좋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내용물이 너무 천박하다. 이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 도로에 가면 참 많은데 좋은 운전 매너를 가지신 분들은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가질수록 깜빡이도 잘안 켜고 들어오고, 좋은 차일수록 이렇게 막 속도를 내면서 앞질러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저런 좋은 차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두 번, 세 번 곱씹어 봤습니다. 그 좋은 차 뒤에 그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막 한두 대를 막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 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가 타고 있으면 저렇게 함부로 운전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좋은 차를 가졌다는 것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는 매우 별개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알고 있고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정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힘들어서 정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발견할 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재수를 했거든요. 그 재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신대원 입시생들은 이제 차를 이제 조그만 걸 갖고 있어도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 한 달 주차료가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준비생이니까 그 5만 원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거예요. 막 도시락 싸와서 먹고 막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 한 달 주차료 5만 원은 매우 부담스러운 돈이니까 그 낮에는 그 근처 이렇게 빌라,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간혹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자신이 이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6시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자리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막 쌍욕을 날리고 뭐 어떤 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주차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비인격적인 경우를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은 온화한 목소리로 차 좀 빼주십시오 라고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제 친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열쇠를 가지고 부랴부랴 뛰어갔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한 그 주차한 공간까지 가는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모양이에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막 그 인상을 찌푸린 얼굴로 막 그 차 앞에서 막 담배를 피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부자인이었나 봐요. 좋은 차를 타고 계셨는데 차에서도 안 내리시고 그 거주자 우선 주차 자기 자리 뒤에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차를 대시고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뺏겼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제 친구 전도사님이 오셔서 차를 빼서 죄송합니다 하고 갈 때까지 그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자리에 다시 차를 댔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달라. 예. 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거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삭개오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절반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하게 오늘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상황에 이렇게 비켜주지 않겠다고 악세를 밟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끼어들기 편하게 비켜줄 수 있는, 혹시 초보딱지가 붙어있는 차를 발견하게 되면 미리 더 먼저 배려해주는 여유를 가진, 어느 순간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배려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어제 잠깐 운전을 했는데 다 어디 가시는 모양이에요. 차들이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산역 가는데 한 15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클락션을 울려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좋은 명절인데 좀 여유 있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는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세상에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구별되어 정말 베푸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